to the O to the A A Yeah Could you treat me like that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처음부터 진짜 사라졌던 넌 네 이게 뭐야 Baby oh are you Baby oh are you 그래 카사노바가 Oh 그게 너야 Baby oh are you Baby oh are you Let me say yeah Hey 어딜만 날 봐 나는 너만 봐 Anytime 제발 나를 다 꽉 잡아 놓치지 마 가까이 와 난 너만 기다려 매일 밤 What I wanna do What I want it to Oh baby 너 너에게 대체 난 뭐야 어쩜 그래 너는 대체 뭐야 네 맘이 뭐야 이제 와서 딴소리 남자는 다 그래 사랑은 다 그래 더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 어쩜 그래 나는 대체 뭐야 너에게 뭐야 이제 와서 헛소리 내 맘도 다 주고 보자더니 이게 뭐야 Baby oh are you Baby oh are you 여자를 갖고 노는 게 Oh 그게 너야 Baby oh are you Baby oh are you 핸드폰 네 번호 못 본 지 오래돼서 무슨 일은 그렇게 바빠져서 핑계가 많아 어떤 나를 못 보는 이유들 울고불고 화내봐도 여전히 넌 부재 중 What I wanna do What I want it to 오늘도 역시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 어쩜 그래 너는 대체 뭐야 네 맘이 뭐야 이제 와서 딴소리 남자는 다 그래 사랑은 다 그래 더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 어쩜 그래 나는 대체 뭐야 너에게 뭐야 이제 와서 헛소리 내 맘도 다 주고 친구가 많아 친구만큼 자존심도 많아 너라서 다 버린 건데 너는 나를 몰라 What I want